자고 하지니 와라 하저기 냄린지 와자고 하시지 와라 하나님이여 냄린지 와자고 하시니 와라 하저기 냄린지 하신지 와라 하나님 님지 Jesus! 우리 어린이